다 너를 보러 와서 진정한 celebrate. 햇빛은 쨍쨍해서 시원하게 입었지. 하니 집앞 재범이라서 우통을 벗었지. 홀로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의 시야 안에 너뿐이야 mama see that. 술 맛까지 달콤하지 drinks and cream. 기분 좋아 칼을 세워 call me mister mister mister. 혹상 수영장에서 셀카 지금 싱가포르 내가 아직 너 over my meter. Yeah I need a cha-cha big boy. AOMG 일리 hot tag G-boy. Let's get it hit it hit it. Seattle is so here that's my city city. 흑리 덕도 등장해 pretty women is all I see. 우리가 빠지면 보리가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 산뜻한 기운 축하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 즐겨 이런 게 사는 맛이군. 맛있는 음식들과 늘 반가운 친구들 다들 아까운 시간들 쪼개가며 일하느라 고생했어. Celebrate come back 넌 대접받을 자격 있어. 지나버린 힘든 기억은 잊어 chillin' like a villain 웃을 뿐일 거야 피곤하면 쉬어야 야. 억지로 움직이면 필요 없네 crush처럼 멍때려 오늘은 그래도 돼 before sunset 나 술에 일광욕도 아름다운 그대 영원했으면 내 birthday. It's your birthday. It's your birthday baby. It's your birthday baby. Positive vibe 모두가 다 행복하길 바래 Like it's your birthday. 너의 매일이 바뀌기를 바래